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의 영상을 형상한 모자이크 벽화를 평양시 강남군의 여러 단위에 모셨습니다. 만면에 환한 미소를 지으시고 황금이삭 설레이는 풍년보를 바라보시는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영상을 형상한 모자이크 벽화 만풍년이 류포협동농장, 동정협동농장, 이산협동농장, 령포협동농장에 정중히 모셔졌습니다. 모자이크 벽화 준공식이 해당 단위들에서 진행됐습니다.